출애굽기 6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는데요. 이 전에 있었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라 했죠. 그래서 모세가 순종해서 바로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용감하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끄떡하지 않겠지요. 당시에 제국의 왕인데 뭐 자기 노예로 있는 민족의 지도자가 하나 와가지고 내보내라는 것을 뭐 까딱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무거운 가중된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알게 된 이스라엘의 그 감독관들 중에 그 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받는 학대로 인해서 원망이 자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쫓아가죠. 하나님께 쫓아가서 하나님께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내가 받는 어려움은 좋겠는데 그래도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 어려움 겪을 때 모세가 두 가지 태도를 취하죠. 하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게 6장 1절의 내용이었어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거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아무리 바로왕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강한 손으로 이제 그를 떠밀어서 이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응답의 말씀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6장 2절로 이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두 가지로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볼 거다, 모세가 볼 거다라는 것과, 그리고 바로가 하나님의 강한 손에 떠밀려서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2절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가를 모세에게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게 2절 보시면 뭐라 그래요?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주다. 나는 주다. 나는 주 여호와다. 주다라는 말은 우리가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다라는 말을 쓰죠.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말이 주로 번역됐어요. 새번역에서는 나는 주 여호와다. 그리고 3절에서도 그걸 더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거기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뭐라고 알린다고요? 여호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려졌지만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알리지 않았다 하시면서 당신께서 여호와다, 주 여호와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밝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 여호와라고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3장 4절을 보시면요.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25절을 보시면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삭도 누구를 압니까? 여호와를 알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32장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가 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6장 2절에 3절에 뭐라 그럽니까? 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알려졌지만 여호와라는 것은 알리지 않았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과 창세기에서 소개되는 말씀하고는 좀 상충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요.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 많이 쓰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 가령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처음 나오는 말이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브레시트는 태초에 라는 말이고 바라는 창조하셨다 라는 말이고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다 라는 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다른 단어는 거의 대부분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특히 창세기 1장에 사용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다 엘로힘이에요. 그러면 1장에서 하나님 뭘 하시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세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엘로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말할 땐 그 하나님의 어떤 면을 말하느냐?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 엘로힘의 그 엘로힘이라는 말을 축약해서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엘이라는 말이에요. 엘.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의 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금 6장 2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 뭐, 여러분 히브리어로 뭔지 혹시 아십니까? 엘? 그렇죠. 아시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전능한. 아, 여기 앞에 답을 제가 다 알려드렸군요.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 엘샤다이입니다. 가령 다니엘, 부니엘, 뭐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그 엘은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베델. 다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엘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와는 달리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6장 3절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단어는 사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기 때문에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단어는 있는데 말은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달리 표현해서 아도나이라는 말로 읽어요.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라는 뜻이에요. 주. 주라는 말로 아도나이를 쓰는데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바꾸어서 읽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나이, 그리고 우리 새 번역에서는 그걸 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그럼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주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또 여호와라는 말로도 쓰는데 이 말은 언제 사용하느냐? 이 여호와, 이 주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그 택하신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를 말할 때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 여호와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뭘 항상 전제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언약 백성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 여호와십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말에는 꼭 뭐가 따라붙냐면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이 있어서 언약의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에게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이라는 말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을 쓸 때 뭐라고 쓰냐면 주 여호와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와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맥락이 아 조금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6장 3절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무슨 얘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왜 그게 중요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태양신이 있죠. 나일강신이 있죠. 개구리신이 있죠. 뭐 황충신이 있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열재앙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대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각종 다양한 잡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잡신들을 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소개됐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냐면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창세기 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을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셔서 그 가정과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여 주셨어요. 가령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그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에게 왜 그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이제까지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와서는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까?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민족, 한 나라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이 모든 사건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한 나라로 구성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해 가시는가를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고 그 역사의 그 리더로서 부름받은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고 그리고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풍성하고 또 놀라운 기적 가운데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3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 단위에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전능하신 능력만이 아닌 놀라운 기적과 그래서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친히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약하면은요. 주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은 한 가정이 아닌 이전에 그 아브라함이 그 족장들이 그 열조가 체험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겠다. 이걸 의지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맥락이 뭐라고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더 고생하고 더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께 따지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 곧 주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는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이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부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계속해서 보시면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순종하다가 괴로움 당하면요. 모세가 원망하는 것처럼 하나님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침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주 여호와 곧 언약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산다는 겁니다. 왜요?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든 또 뒤에 나오는 모세나 또 다윗이나 새 언약이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신 새 언약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게 된 근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때 혹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 외면하거나 침묵하시거나 무관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에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요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예, 6절을 보시면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먼저 4절, 5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여호와는 알리지 않았다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5절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는 신음 소리를 듣고 주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언약을 생각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세요. 즉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주시는 언약의 내용이 뭔가를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는 언약의 내용이 6절 8절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 강조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조점은요. 보시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주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따져 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주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리라라고 하시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시작하는 말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나는 주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주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언약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시작을 그렇게 하시고 맨 끝에 보세요. 8절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나는 주다. 처음도 이 말씀으로 마지막도 이 말씀으로 나는 주 여호와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으로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기도할 때 자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암송하면서 기도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나는 주다. 주 여호와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에는 이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언약 백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 때 그들을 건져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왜 그 마음을 이제 실천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거기 말하고 있거든요. 올해 우리 교회 주제 말씀처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쓸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그 기쁨과 그 실체를 실감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칭송하며 믿는 자의 수를 더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이었거든요. 여러분 나는 주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는요. 이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전체 속에 큰 그림으로서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거시적인 언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큰 그림으로서의 언약입니다. 즉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속을 완성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개인이 아닌 교회와 공동체와 이 역사 속에서 큰 그림으로 말씀하시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이미 이루어진 일도 고백하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도 고백하죠.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이 약속, 큰 거시적인 공동체적인 이러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차원이 있고요. 동시에 저는 미시적인 언약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공적인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뭐 그리고 각 개교회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령 우리 교회 주제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주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받음으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칭송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의 신실하심을 의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신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한다고 그 정성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실 때 응답하십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건 우리 입장에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에게도 그렇고 가정에게도 그렇고 교회에게도 적용된다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적인 언약 또 사적인 언약 미시적인 언약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너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겁니까? 예레미야에게? 포로 때 하신 거예요. 포로 시기에 지금 완전히 다 깨어지고 무너진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포로 이후에 그들이 돌아올 크고 비밀한 일은 바로 그 일이거든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식으로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니엘도 뒤에 보면은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자세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는 주다로 시작해서 나는 주다로 마무리하시는 것처럼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강조점이 있어요. 두 번째 강조점은요. 여러분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나는이라는 표현, 내가라는 표현, 나의라는 표현, 이 나라는 표현이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는 무려 8번이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보여드린 그 화면에는 나라는 이 표현들을 계속해서 굵은 글씨로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여러분 6절 8절도 보시면 딱 봐도 벌써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신적 1인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신적인 1인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출애굽 사건을 계획하시고 그 사건을 주도하시고 그 사건을 성취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의 내용, 약속의 내용이에요. 나는 주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진행해 가시고 완성하셔서 성취하시겠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그걸 들려주고 계시고 그래서 모세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신뢰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2020년을 내디뎠는데 1월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시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을까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걸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시라면 그걸 성취하고 완성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이 말씀은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히브리서 그 기자가, 히브리서 그 기록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왜요? 그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가셨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는 당신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그 당시에 당하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멸시를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새 마음 가지고 결단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덜커덩 어려움이 옵니다. 시험이 찾아와요. 기대하지 않은 그런, 내가 기대하는 일들이 열매 맺기보다는 기대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지금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영광의 길이 그냥 한떡하니 온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그 기쁨을 내다보고서 당장 찾아온 부끄러움, 그 수치, 그 멸시, 그것을 직면하셨지만 그걸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 있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앞서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복된 자리에 앉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조점은요, 모세에게 상기시켜 주신 언약의 내용 보시면 여러분 일곱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나는 주 여호와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내용, 그 언약의 내용이 일곱 가지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서 표시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 그 6절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화면 보시면서요. 첫 번째는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르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이끌어낸다라는 표현까지가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겠다라는 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라는 것이 세 번째 약속. 네 번째는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다섯 번째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친히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일곱 가지로 표시하라 말씀을 드렸냐면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요 얼마나 완전하고 그리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일곱 가지다. 7은 무슨 수입니까?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약속이 얼마나 완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곱 가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언약의 내용들을 보면 일곱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언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이미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앞에 나온 얘기잖아요. 창세기 그 17장 여러분 신약성경 16쪽을 보시면요. 자 이제 그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너와 나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겠다. 2절에 말씀하시고 3절에도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이 이제 6절부터 이제 21절까지 7가지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두 번째는 같은 6절에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세 번째는 7절에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8절. 너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8절의 뒷부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는 9절입니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제 한참 건너뛰어서 21절에 나는 내년 이맘때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일단 이걸 자세하게 다 설명할 시간은 안 되고요. 지금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도 그 언약의 내용을 일곱 가지로 주셨다. 그 약속의 축복의 내용을 일곱 가지로 주셨다. 그러니까 아더 핑크 목사님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완벽하게 이루시는 언약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언약은 예레미야 31장에 가면은 새 언약의 약속이 있어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기 전에 예레미야서에서 이미 그 약속을 미리 주십니다. 그게 예레미야 31장이에요. 1123쪽을 한번 보시면요. 예레미야 31장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예레미야 31장도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시면 거기다가 한번 표시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새 언약을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새 언약의 약속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33절에 네 가지가 나오고 34절에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33절을 보시면 첫 번째,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두며 두 번째,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며 세 번째,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네 번째,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기서도 말해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34절부터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가 나오는데 34절에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일곱 번째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을 일곱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을 아더핑크 목사님이 강조했을까? 하나님은 주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시는 것으로 7자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내용도 일곱 가지로,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표현들 동일하게 나오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까지 거시적인 언약으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장본인으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절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리고 그 역사를 기필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무관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주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나는 주다라는 말로 마무리하셔서 친히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그 한마디 한마디 표현들을 한번 우리의 삶에 한번 연결해 보십시다. 6장 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주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은요. 이집트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거운 짐지고 그리고 죽음을 향해 내딛던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은요. 400년 동안 종노릇하듯 사탄의 권세 아래 심판받고 저주받을 인생을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주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그 언약 백성을 구하여 내신 것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전능하신 죽음을 이기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네 번째,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다섯 번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일곱 번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성도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이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얻고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장차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삼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 대접을 받으면서 영광과 기쁨과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주 여호와 우리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곱 가지 언약의 내용들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셨고 모세에게 이루셨고 예레미야에게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루셨고 또 앞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또한 성취하실 이도 우리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